sukari narakanın çok ekçon kınıkul kıtorong mon nijosu hanopsi narukayo 당신을 사랑하는 이내 마음도 호수의 백조처럼 울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겠어요.